네, 공항버스 안내센터입니다. 시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려고 하는데요. 시청 앞에 공항버스가 있습니까? 네, 있습니다. 시청 앞에서 600번을 타세요. 30분에 한 대씩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